남조선 더초에서 사드 배치 처리, 북침 핵전쟁 연습 중지를 요구하는 투쟁이 고조되고 있는 속에 최근에 서울광장에서 사드 배치 저지 전국 행동의 주체로 사드 배치 처리를 요구하는 범국민평화행동이 격렬하게 전개됐습니다. 사드 배치 지인 경상북도 성주군과 김천시는 물론 서울을 비롯한 각지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 집회, 시위 등을 통해 사드를 기어코 남조선에 배치하려고 악을 쓰는 미국의 흉심을 까밝히며 침략무기 철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